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햇빛 같은 미소 그립습니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빛나는 한생.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퍼전길 걸을 때면. 퍼전길 걸을 때면 가슴에 안겨는 수령님 그 모습, 복명절 그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농사 이야기 나눠주시던 그 모습, 그 모습 그립습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